살 빠진 내 여스타일도 짙은 화장도 넌 사람 같은데 이제 알았나 난 사람 내겐 의미 없단 걸 느껴 까먹겠지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돼 의미 없이 또 다른 남자 만나 뻔하겠지 잡지 못하게 돌아보지 마 No way yeah.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 착한 척 뚜뚜루뚜뚜루 우린 원래 그런 사람 Don't say yeah yeah yeah 가벼워졌잖아 Goodbye 이제 알아 나란 사람 더 의미 없단 걸 느껴 너도 잘 알잖아 난 원래 그런 놈 순진한 척 네 뒤에서 늘 더럽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무슨 사랑 그치고 넌 내게 철진한 장난감 밤새 술 마시고 딴 여자랑 놀고 아침이 되면 토해낸 네 사진 기억도 이렇게 난 버려가겠지 넌 다른 놈과 사랑하겠지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착한 척 뚜뚜루뚜뚜루 우린 원래 그런 사람